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세 즈음에서 외무성에서는 주조 몽골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 모임을 마련했습니다. 모임에는 수렌긴 초구 게이를 몽골 특명전권 대사,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.